on it. I'm running, I'm running. 지금 끝까지 달려줘 멀리. I'm ready. 준비가 됐다면 don't worry. I want it. 모든 걸 가질래 more money. I'm ready. I want it.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달려줘 멀리. 비가 도하는 위보다 paradise. 전국의 사람들이 내 무대를 찾아온다. 인터넷 웹상에서 내 노래 찾아본다. 노래는 MP3조차 모두 sold out. 또 모르는 애들이 힙합을 배려나. 내게 보고 내 마신을 찌기 내려놔. 조만간 우리 막에서 절대로 회연나. 지고체 노래는 한 방에 내 총알. 언제나 밟히는 건 엑셀. 이건 경쟁이 아닌 대세니 트렌드 무시 무시하는 게 대표. 위기에 맞춰가며 진실들은 비밀로. 진짜가 뭔지 몰라. 그리고 원거리는 자들 따라와. 끝까지 높은 정상을 향해서 달린다. 심장이 멎을 듯해. 이건 그 작시작의 뿐. 오늘도 let's do this. I'm running. 지금 끝까지 달려줘 멀리. I'm ready. 준비가 됐다면 don't worry. I'm running. 모든 걸 가질래 more money. I'm ready.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let's get it poppin'.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해 달려줘 멀리. 현실이 다 뺏어간 날 찾겠어. 생방송 이곳은 NG 따윈 없는 생방송. 초심을 지켜 매 순간이 개막전. 나를 얻어먹지 말고 달려가 현실을 궁지러미로. Everyday I'm running. 내가 숨쉬고 비는 이유. I want it. 모든 걸 원해 get it. 끝은 없지. 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지. Feeling it. 방아쇠 당기니 질투에 파편이 날 공격하지만 난 더 파편이. 파파라치처럼 숨어 한 방을 찍었어. 너 필름처럼 냉정해. Yeah. Running machine처럼 제자리 게임이라도 버림없지. 난 두 번은 없지. The action sleepy. One shot one kill. Don't stop. 번지 점프처럼 다시 올라와. 난 또 다시 이건 고작 시작일 뿐. 오늘도 let's do it. I'm running. 지금 끝까지 달려줘 멀리. I'm ready. 준비가 됐다면 don't worry. I'm running. 모든 걸 가질래 more money. I'm ready. I want it.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I'm running.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해 달려줘 멀리. I'm running, running, before on the ground. I'm running, running, so up to the sun. Hey, yo, just show and untouchable, what up? What's up, my crew? I'm running, running, before on the ground. I'm running, running, so up to the sun. Once again,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해 달려줘 멀리.